시편 66편에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생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기를 즐겨합니다. 성도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것은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참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온 땅이 찬양해야 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66편 1절과 4절에 온 땅이요 라고 하는 말, 온 땅이 라고 하는 말로 온 땅이 하나님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특별히 묵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사건입니다.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민이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8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는 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0절은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련되고 연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생 중에 걸려들었던 원수들의 함정과 그물, 또 그가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산전수전을 겪은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인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는 12절에 고백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는 고백이죠.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만난 때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원수의 손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환난 중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13절,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백성들을 위한 설교와 권면을 주는 것이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16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니 들어라 라고 말하죠. 과거 교회의 역사와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성도에게는 분명히 그 가슴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말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의 역사와 자기 삶을 돌아보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다윗은 또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노라고 18절에 말하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더라 내 이야기,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더라 하는 게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교훈들, 배우는 것들이 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편을 보면 이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선교의 시, 미셔너리 삶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각성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1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고 2절은 만방과 민족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1절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죠. 2절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만방 중에 알리셔서 세상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환히 비춰주실 때 교회는 온 세상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복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열방에게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3절과 5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후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이 후렴 내용은 결국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3절만 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똑같은 내용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가 성취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4절은 노래로 말하면 2절이 되게 되는데 2절 가사가 되죠. 시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이게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죠.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통치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되 가시적인 풍년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풍년이다.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었는데 이런 축복이 그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결국은 온 세상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봐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산을 내어 6절에 땅이 소산을 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경외하는 날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합당한 마음이요 또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안고 가지고 각성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가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늘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과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시편 67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이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